머리가 핑 어젠 좀 지나봐 oh God. 속이 좀 쓰려 널 놓친 걸 알았나봐 bye bye. 예민한 내 정신은 걷게 날 있어 쉽게 초침조차 너무 날카로워 보여 my princess 사랑에 빠졌나봐 in love with you 처음 널 본 순간 시간 가는 줄 몰랐더니 벌써 12시 반 한 번 첫 곡에 돌렸지 네가 머릿속 잘려왔네 전도를 강타해 잠을 새 같은 매력이 날 찌려주기네 내 손 들지는 마 내 스타일 아니잖아 언제나 원한 달라 품격 있는 나의 princess 전부 맞춰줄 테니 잔해하지 마 girl 한 잔 더 잔해 넌 볼 수 있게 한 잔 더 잔해 널 볼 수 있게 매력은 끝을 보게 해 사랑은 뻔해 돌이키고 나면 또 자네 사슴보다 예쁜 눈망울 엄독한 코의 윤기는 간이 고슬개고 싹 다 빼줄 만한 용기를 주게 만들어 나 지금 너에게 제대로 어필해볼게 baby 어제와는 다른 느낌으로 접근할게 just stay with me yeah. 가만 키를 거래하기 올라 탁 트인 전망 위에 둘이 all night 그만 틱틱 대고 들어와줘 baby 난 언제나 준비됐어 리가 투매 내 손 들지는 마 내 스타일 아니잖아 언제나 원한 달라 품격 있는 나의 princess 전부 맞춰줄 테니 잔해하지 마 girl 한 잔 더 잔해 넌 볼 수 있게 한 잔 더 잔해 널 볼 수 있게 보게 해 사랑은 뻔해 돌이키고 나면 또 자네 너란 존재 보이지 않네 간증과 똑같아 하늘 아래 두 손 모아 비 내게 안절함이 많다 yeah. 밤을 새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너의 미모 사랑에 목이 말라 자네 하지마 oh. 한 잔 더 자네 넌 볼 수 있게 한 잔 더 잔해 널 볼 수 있게 언제나 너의 어색빛깔 매력은 끝을 보게 해 사랑은 뻔해 돌이키고 나면 또 잔해 자네 하지 마 girl